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가 미예제와 남조선 괴뢰 배당의 반공화국 책동을 규탄해서 14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남조선 보수 배당은 조선이 왜 핵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극도의 위험한 상황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